너를 만들었지.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가 없어. 지워졌어 예전의 나. 나는 다시 보게 될 거야. 상상할 수 없던 나의 모습을. You need a true rock, rugged type thing. Hit I be holding the key. Gotta be me. All of the shit. 달라졌어 나는 강해졌어. 두고 보면 너도 알게 될 거야. Yeah. What you really want from a guy like me. I've been rolling the streets. Hitting my peak. 오늘처럼 순진했던 눈빛과 결코 계산적일 수가 없던 모습도 내게만 보였던 걸 믿을 수 없니 없니. 단 한순간도 내 앞에 거짓말은 없었어. 진심만큼만 내게 줄 테니까. I know. If you wanna make a winner, like a whole new beat. 너만 나면 해주고 싶어. Put you down for me. 내가 속에 나를 찾을 수 있게 나를 찾아봐. Because you're calling me. If you wanna be like a superstar, put you down for me. 그게 바로 나. Only one on the show you the lights. I don't like side of right. But if it is so, let me show you some more. 이제 분명해졌어. 결코 네가 원했던 게 내 모습이 아닌 걸. 굶주린 듯한 욕망들로 변해버렸지. 진실 같은 진실과 사랑 없는 사랑 속을 헤매던 널 구하고 싶어. Yeah.